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팔레스타나 인민과의 세계 연대성의 날에 지음해서 28일 팔레스타나 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타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후무드 아빠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강점된 팔레스타나 영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유태인 종착촌 확장책 등과 인종주의적인 탄압 행위를 종식시키고 중동에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과 팔레스타나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